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또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낮아진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0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또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가 개척되었는지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핑계 삼아 나의 유익을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나의 유익과 어떤 직결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을 때, 이 디모데만은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고 또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예,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로 보면 종노릇했다 이렇게라고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종노릇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기꺼이 낮아졌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누구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복종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 한 가지 이유,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고 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낮아짐과 또 섬김과 어떻게 보면 오늘 종노릇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까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그가 나의 형제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다. 대적들을 향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에 맞서서 대항하여서 싸웠던 복음의 군사된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누구를 걱정하고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걱정하죠.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근심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리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 자신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자기가 근심하고 또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울 자신도 근심하고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공급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한 근심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바울이 그랬고 오늘 에바브르디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러키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죠. 또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위한 마음이 내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몸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근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또한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을 병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몸된 지체였던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섬겼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빌립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울에게 왔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하우, 그러니까 가장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 오늘날로 보면 담임 목사님과 같았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선교비를 주어서 그를 파송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면 영적으로 제일 큰 지도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정들까지 더해서 지금 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80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까지 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기꺼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담임 목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보시면 자기의 아들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제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의 형제와 같았던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어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해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돌려보내려 하고 자기의 형제처럼 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실제로 돌려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내면서도 바울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는데요. 19절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4절에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가 이야기하는 걸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자기도 가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들을 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나 또한 너에게 가서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또 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주 안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조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섬길 때 마치 종을 종로로 타는 것처럼 아버지처럼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같았던 에바브로디도를 또 바울에게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또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가장 도전이 되십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또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느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종노릇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교회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